가는데 끝에서 내가 그려보는 딱 한 가지 아이처럼 밝게 웃던 네 얼굴. 다시 되돌아가 널 만난다면 그때 말할게 사랑해서 미안해. You remember me. 넘친 오해들이 결국 너를 데려가고 홀로 남아 멍이 들어 아파와 보고 싶어. 미련하게 너를 채우고 한 걸음에 내게 달려가 두 손 가득 안으며 부질없던 감정 다툼이 설명이 될까. 그때 미처 알지 못했던 눈물 속에 남긴 네 말들은 이제 나 비로소 깨달아. Do you remember me? Don't you remember that? 헤어진 이유보다 더 중요한 reason. 나를 믿어주던 따스했던 손길 네 생각에 난 또 가끔 순간 속에 널 보면 또 울컥 목이 메어 아파. Can't you see me? 널 잡았다면 우린 달라졌을까. 내 맘은 I can't let you go. 우리 뜨거웠던 기억들이 아직 남아. Still can you feel me? 시간은 우리 만나게 하고 또 시간은 우리 둘을 떠나게 하지. 기억들이 나를 찾아와 어디 가지 못하게 꿈에서 너와 다시 만나. 이런 사랑 두 번 다시 없어 너와 나. 한 걸음에 내게 달려가 두 손 가득 안으며 부질없던 감정 다툼이 설명이 될까. 그땐 미처 알지 못했던 눈물 속에 남긴 네 말들은 이제 난 비로소 깨달아. 오늘이 지나면 날 스쳐가 수많던 우연들. 부질없던 감정 다툼이 설명이 될까. 소소했던 작은 행복들 선명했던 너의 기억들이 내 맘에 자리를 잡아서. Do you remember me? Don't you remember that? 헤어진 이유보다 더 중요한 reason. 나를 보던 눈을 마주 잡은 손을 하고 싶어. Remember you. 넘친 오해들이 결국 너를 데려가고 홀로 남아 멍이 들어 아파와 미치게 보고 싶어. 미련하게 너를 채우고